맞춰 네가 있어야 빛나 턱과가 나죠 새어나가지 않게 눈을 감아줘 온전히 너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줘 이제 너만을 위해 선한 빛줄까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테니 너 말해줄래 나도 그럴 거라고 너, 너와 나, 나 I know I'm gonna be with you oh. 별, 바람, 꽃, 태양 그리고 너야 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건 오직 널 위한 나의 마음이야 나나나나 나나나나 Listen to me 들어봐 아무렇지 않게 웃는 너의 모습에 많이 걱정돼 내 앞에선 다 괜찮아요 울고 싶음으로도 돼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지 넌 모를 거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 우리가 쌓아온 지난 기억들 내가 많이 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미소짓고 있어 고맙다고 말하기도 이제 너무 미안해서 못하겠어 어디선가 이 노래를 부르